코리아 포커스 중앙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1일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 때 출발 모임이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북노동신문은 이번 답사 행군은 모든 인민군 군인들을 조선혁명에 넋이며 생명인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정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준비시키며 승리의 신신 드높이 군력 강화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이정표로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혁명군의 노래, 유격대 행진곡을 비롯한 혁명 가요들을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대우에는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성군 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백두산 혁명 강군의 철의 의지가 용암처럼 끌어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조선신문은 평양발 기사 보도에서 세계적 규모로 강원도에 조성 중인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사업을 내년 노동당 창건 70돌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일대를 개간하고 총 5만 수천 정보의 방대한 목초지를 조성하여 소, 양, 염소, 돼지, 토끼, 오리 등을 길러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곳에서는 약 9천 정보의 인공 풀판을 비롯한 등판 개관과 자연 풀판 정리 사업을 불과 1년 사이에 해제끼는 등 놀라운 건설 성과들이 창조되고 있다며 건설 관계자들은 지난 시기 강원도의 이남 땅에서 진행된 2천여 정보의 풀판 조성 사업이 10여 년 걸렸다는데 자기들은 그 몇 배나 되는 규모의 사업을 단 3년 안에 해제낀다면서 세포 등판 속도를 자랑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제1비서께서 능라도, 양각도와 함께 평양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숙섬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특색있게 개발하자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을 과학기술 전당이 자리 잡은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자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섬에 건설하자고 하는 과학기술 전당은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숫자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 구축 기지인 동시에 각이한 자료를 망을 통하여 임의로 볼 수 있게 하며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게 하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봉사 기지라면서 숙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 전당은 조선노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며 건설과 시공, 자재보장 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미국인을 공화국법 위반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관광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어온 미국 국민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는 체류기간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공화국법을 위반한 행위를 감행하여 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5일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에 조난당한 북측 선원 3명과 배를 즉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변인은 남측 당국은 한 명만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두 명은 기순의사 표시니 뭐니 하면서 부당하게 억류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만약 기순의사가 사실이라면 두 명을 판문점에 데리고 나와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측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인권과 공화국 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침해이며 또 하나의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전하면서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한 것처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북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9일부터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을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CBS 방송 보도를 인용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 본토의 훈련기지에서 북급변 사태에 대비한 북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9일부터 4주 동안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6일 MBC 방송을 인용해 괴뢰 호전광들은 지금 미제 침략군과 조선동해에서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에 돌아치고 있다며 미제 침략군 7함대의 핵심 무력인 존 S. 맥케인호를 비롯하여 조선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 내에 두고 있는 이지스 함선 두 척과 잠수함, 대잠 초계기 등이 여기에 투입됐다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사생 유례 없는 대참사로 궁지에 빠져들게 되자 전쟁 소동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제와 야합하여 핵선제 공격 연습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세정시 민주연합이 9곳, 새누리당이 8곳에서 당선돼 새누리당이 패배, 세정시 민주연합이 승리했으며 진보정당들은 기초단체장에서 한 곳도 당선되지 못하면서 참패했습니다. 특히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부산은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1에서 3% 차이에 초박빙 승부를 펼쳤고 그나마 새누리당이 당선된 경기, 인천, 부산에서 모두 1% 간 넘는 차이로 겨우 당선됐으며 강원, 대전, 충북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또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1.3% 차이로 선전하였고 새정치연합 김부경 대구시장 후보도 40%가 넘게 득표하는 등 부산, 대구에서 차기 선거에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함께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에서 당선돼 진보 교육감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남코리아의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의 존엄을 위한 민주노총 6월 총궐기 투쟁에 대해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신승철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코리아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의 존엄을 위한 민주노총 6월 말 총궐기 투쟁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도 주문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사용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쟁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노조는 4일 집단 쟁의 조정 신청을 기점으로 이달 말 산별중앙교섭 타결과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17일부터 4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24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2015년 시급 6,700원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산을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요구하는 6,700원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발언했고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는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전도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임이 입증됐다며 최저임금 투쟁에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자고 발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 5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김용판 청장의 지시로 발표된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처사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박근혜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국정원 직원의 혐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권력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무죄라는 결론에 짜맞춘 비상식적인 판결문이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7일 사고 원인과 과실책임 등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증거 자료로 진도 VTS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박종훈 변호사는 세월호가 제주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주에 먼저 연락을 했고 나중에 진도하고 연락하게 되는 이상한 내막이 왜 그런지 솔직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고 침몰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진도 VTS 쪽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단은 진도 VTS에 이어 제주 VTS와 운항관리실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에 대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11시 마석 모람 공원묘지에서 흰돌 강인함 의장 5주기 추도식이 흰돌 강인함 기념사업회와 코리아 연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5주기 추도식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연방통추, 4월혁명회, 민족화합운동연합, 전북민주동회 등 통일애국 인사들과 코리아 연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리아 연대 이상준 공동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정세는 전 민중이 떨쳐 일어서는 제2의 유월항쟁이 임박한 역동적인 국면이건만 우리가 당당하게 실천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은 시련을 겪게 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의장님이 그립고 그 빈자리가 커 보인다면서 우리는 오직 항쟁의 길,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길을 개척하시며 그 길에서 한치의 타협과 양보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강인함 의장님의 원칙적이고 철저한 삶을 되돌아본다고 회고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남 양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나 북핵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미 중 세 나라를 중심으로 대화 재개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에도 박남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된 바 있는데 이 당시 왕 부장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측의 노력을 당부했고 윤 장관은 재개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코리아와 미국, 중국이 주남 미군 철수 가능성을 포함해 통일 이후 코리아 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남코리아 담당 보좌관 출신인 수미테리 미국 컬럼비아대 워드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5일 의회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한반도 미래에 관해 한국과 미국, 중국 3자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 북노동신문은 관계 발전을 추동한 중러 순회 상봉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상봉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친선 협조 관계를 총화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전망을 열어놓은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두 나라 수반들은 상봉을 통해 쌍무 관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음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고 공고한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계획들을 토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달 고노다마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국회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관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남코리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동티모르, 네덜란드, 일본의 총 8개국의 활동가, 피해자 유족들로 구성된 일본군 성노예 아시아연대회의 실행위원회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2일 일본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남코리아에서는 김복동,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할머니들은 앞으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도쿄 외국어대학, 와세다 대학 등 7개 대학을 돌며 피해를 증언하며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